8월 25일 목요일. 오해의 원인을 점검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할 때.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알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으니라 하니라. 요단 언덕의 새 제단. 선한 의도로 하는 일이라도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제단이 제사를 위한 것이라면 실로 성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단은 언약 공동체의 구심점이었기에 이 일을 두고 전쟁도 불사하려는 서편 지파들의 반응은 과민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선한 일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의도와 상대방의 이해가 다를 수 있기에 작은 일이라도 먼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의 비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에서 여호수아는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한 요단 서편 대표단은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부올의 사건과 아간의 범죄를 상기시키며 요단 동편 지파들이 배역하면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원한다면 서편 땅을 재분배할 의향이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작은 의심과 불신으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연대의식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를 잘 해결해야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진실한 원합니다. 묵상 에세이 주님을 알고 나를 돌아보는 신앙. 친정아버지가 2002년 여름에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몇 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누워계신 아버지께 매주 찾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큐티 본문이 느헤미야 1장이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도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한 것을 회개하셔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갈 때마다 회개할 것이 없으시냐고 물었더니 어느 날은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친가가 양반 가문으로 소작을 주는 지주였는데 할머니께서 소작농들을 강팍하게 대하셨답니다. 그 강팍한 면이 아버지 자신에게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회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죄로 깨닫는 것은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교만이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뿌리 깊은 유교 집안에서 우상 숭배와 교만의 죄가 저에게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아버지와 저희 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비집에 있는 교만의 죄를 끊기 위해 이런저런 고난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회개할 죄를 고백하시고 마지막까지 할렐루야를 외치며 은혜를 끼치시던 아버지는 그해 10월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을 괴롭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회개하시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작은 분쟁으로 공동체의 하나됨과 평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양재의 가정아 살아나라. 한절 묵상. 가나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해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해는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급한 판단과 독단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말하고 결정하기 전에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오해와 분쟁의 갈등으로 얼룩지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